잊으면 다시 못 빌래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했어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 부기 부기 우기 부기 부기 부기 우기 기타 부기 춤을 춥시다